눈물로 기도하고 손을 잡고 매달리며 돌아서는 당신에게 한 조각 사랑을 애원했는데 하시렵니까 하시렵니까 정말로 하시렵니까 왜 가요 왜 가 왜 가요 왜 가 이 가슴 찢어놓고 아하 같은 그 이유